우리가 지향한다고 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거리로 가려고 하지만 막히는 수도 있고 또 부득이 돌아가야 되는 수도 있고 지체되는 수도 있습니다.